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뜰한지기 백두현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물가를 찾습니다. 수영장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시원한 물속에 들어가서 더위를 피하는 것인데요. 물놀이 계절이 다가오면서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사람들, 수영을 잘하는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등등 자유자재로 방향을 틀면서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는 그 수영의 고수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 저는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고수들처럼 화려하게 여기저기 움직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가만히 물에 떠 있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고 합니다. 그냥 힘을 빼고 온 몸에 힘을 빼고 침대에 눕듯 누우면 몸이 물에 뜹니다. 그냥 물결에 몸을 맡기고 누우면 되는데 자꾸 힘을 주고 발길질하고 손으로 물을 헤집으면서 아둥바둥 거리면 계속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떤 또 어떤 곳을 지나고 있습니까? 잔잔한 물결 가운데 있나요? 아니면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곳에 있나요? 바쁘게 또 쉴 틈 없이 움직였던 그리고 잔뜩 힘이 들어가 있던 손과 발을 멈추고 흐르는 물결 위로 또 파도 위로 잠시 몸을 눕혀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나를 감싸고 있는 푸른 하늘이 보일 것이고 붉은 태양이 보일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아침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뜰안 시작합니다. 네, 사랑의 뜰안 오프닝 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1069,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은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버튼이 3개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프닝 클릭하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도 받아 가실 수 있고요. 또 오프닝을 통해서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 나눈 이 글을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 조은선의 오 사랑의 목자 예수 함께 들으셨습니다. 사랑이 뜨란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8월 20일까지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귀한 곡들로 함께할 텐데요. 아,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찬양을 통해서 쉼을 얻으시고요. 조금 더 하나님과 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죠? 찬송 있으시죠? 나의 간증이 있는 그런 곡들 신청해 주시면 또 선별해서 같이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메시지가 지금 많이 들어왔는데 오프닝 받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보베로우님께서는 속초 가는 길입니다. 지금 버스 안에서 방송을 듣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오, 그렇군요. 3시간 달려서 지금 가고 있는데 친정 식구들 모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첫 찬양 너무 좋네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네, 글 주셨고요. 은실님 출첵 네, 글 남겨주셨습니다. 유성아 권사님, 사랑의 뜰 안을 통해서 우리를 감싸고 위로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오프닝과 찬양이 참 좋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께서 또, 저희 사랑의 뜰 안에 또 글도 올려주셨고, 사연, 소개,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청취자 수기공모, 그때 사진과 모든 내용들 잘 올려주셨는데, 정말 부지런하신 분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버들님께서는요, 손영진의 정결이라는 곡 꼭 듣고 싶다고 신청해 주셨고요. 안장호 선조사님, 무더위에 시원한 물놀이를 상상해 봅니다. 네, 오프닝 멘트 들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오늘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7367님, 사랑의 뜰 안에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글 주셨고요. 자, 그 외에도 참 많은 분들께서 오프닝 받기 원합니다 하셨고, 2796님께서도 글 남겨주셨습니다. 손녀딸 선영이가 주님의 사랑을 잘 배워서 그 사랑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한다고요. 글 주셨어요. 자, 이렇게 글도 남겨주시고요. 듣고 싶은 찬양도 함께 올려주시면 또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뜰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밝은 미래 교육과 국민일보는 미국 국무부 주관 중고등학교 교환학생을 선발한다. 중학교 3학년 이상 지원 가능하고 교환학생들은 1년간 미국인 가정에서 생활하며 공인된 미국 고등학교에 다니게 됩니다. 영어 공부와 대학 입시 한 번에 준비하세요. 문의 1588-0587. 우리 몸을 깨끗게 가볍게 하는 양파, 생김새가 위장을 닮은 양배추, 옥반식품의 양파즙, 양배추즙, 헛개짐에는 첨가물이 없습니다. 활기찬 하루, 옥반식품과 함께하세요. 식품은 생명이다. 옥반식품. 검색창에 옥반식품. 1577-3150. 강동원의 아메리카노, 루카스 9. 당신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 더 맛있는 커피를. 구기압을 모르니까. 구기압 추출로 더 깊고 진한 아메리카노, 루카스 9. 오늘부터 루카스 9. 상처에는 터치 터치 베이비 터치해. 터치 부드럽게 터치 터치 베이비 터치해. 터치 이런 상처 저런 상처 터치 터치해. 다 같이 터치 터치 상처에 부드럽게 메디 터치. 이런 터치 또 누가 처음? 일동제약. 아들, 유혹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아빠의 품처럼 안전할 수는 없을까? 차가 더 똑똑할 수는 없을까? 로봇처럼 멋지면 좋을 텐데. 1등석처럼 안락할 수는 없나? 차에 관한 아이와 아빠의 소원, 카니발에서 모두 이루다.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스마트 에어백 탑재로 더 안전해진 2017 카니발 탄생. 기아자동차. 국내 SUV 최초 100만 대를 향한 산타페 1 밀리언 스페셜 에디션 출시. 섬세한 버건디 컬러 인테리어로 한 번, 감각적 디자인으로 또 한 번, 첨단 안전 사양으로 다시 한 번, 프리미엄 SUV를 완성하다.

찬양 가득한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안양시립합창단 선한복자 되신 주 안산시립합창단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이하 침보 카이어의 음성으로 함께하셨습니다. 7418님께서 신청하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공공님께서 신청하신 곡인데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네, 사랑했더란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4님, 김집사와 함께 지금 잠깐 고치러 가는데요. 남편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하신 분 계시고요. 은진이 수진 할머니, 이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선물 잘 받으셨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남편 핸드폰 벨소리하고 너무 같아서 너무 좋다고 하신 분도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더란 백두연이었습니다. 행복한 주말, 주일 되시고요.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